Adiós. 2023년도 1학기 교과장학금 1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4일 목요일부터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2023년도 3일 문화재단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3일까지며 박사과정 해당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3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대외협력팀에서 교내 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본교학부 재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지원기간은 11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팀에 문의 바랍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임명한 마스모토 다케아키 신임 총무상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이타에 따르면 마스모토 총무상의 자금관리 단체는 매년 약 1,000명분의 파티권을 구입해 이를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스모토 총무상은 법의 취지에 따라 파티는 개최되었으며 정치자금 파티는 대가를 징수해 행해지는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내각에서 사임한 강요는 이달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중국이 자국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6년간 한국과의 인적문화 교류가 중단돼 양국의 우호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교류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중문화 인적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한국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2016년 한한령 이후 그동안 중국에서는 한국 영화가 정식 수입 금지됐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피의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채팅장에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현재 각 시도경찰청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 20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으며 8건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 대상에 오른 게시글 중에는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